밧줄에 묶인 배, 파도 대신 어두운 사막의 모래바람. 나는 구해줄 사람이 없다. 갈 곳도 없었는데 잘 됐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벗어난다. 삶의 메뉴에는 수많은 요리가 있다. 선택하시죠. 좌절 혹은 희망 같은 요리들 중에서.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70년대 중반 한 노래운동패의 이름인데요. 여기서 활동하던 구자영 씨의 신작 시집 참새를 태운 잠수함 중에서 메뉴라는 시였습니다. 허수아비를 보고도 놀라 가슴 두근거리는 참새. 새 중에 진짜 새 참새. 이 참새들은 세상의 줄타기에 멀미를 느끼고 그저 홀로 아픔을 달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담은 참새의 노래는 울려 퍼져야 하겠죠. 오늘 첫 곡,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사랑입니다. 서울 은평구 중산동의 구은이라는 애청자분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그리스 영화인데요.

지난 2월 프랑스 영화주간 때 국내에 살짝 소개된 작품이죠. 신인 시릴 꼴라르 감독이 주연까지 맡았던 야수의 밤 중에 서먼이었습니다. 시릴 꼴라르가 직접 불러드렸고요. 에이즈에 걸린 한 청년의 절망과 사랑을 그린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삶을 향한 갈망과 투쟁이 예술로 승화된 작품이다. 이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 어울리게 영화 야수의 밤은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8회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데뷔 영화상, 신인 여우상, 편집상 이렇게 4개의 부문을 휩쓸었죠. 하지만 최고의 영예를 누려야 할 시릴 꼴라르 감독이 영화제 개최 3일 전에 에이즈로 끝내 숨을 거두는 바람에 시상식장은 시종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결국 야수의 밤은 감독 자신의 얘기였던 셈이죠. 서울 성북구 석관일동의 이동숙 학생이요. 세자르상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오셨는데요. 이 세자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세자르 영화제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종상과 성격이 같은 프랑스 자국의 영화제입니다. 깐네 영화제와는 달리 프랑스 영화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심사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수상자들에게는 큰 영예가 되어온 상이죠. 그런데 올해 세자르는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제작이었던 장자카노 감독의 연인이나 리들리 스코트의 1496 콜럼버스, 또 로이 말 감독의 네미지 같은 작품들이 모두 작품상 후보에서 탈락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말, 그러니까 언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들이 프랑스어로 더빙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프랑스 사람들의 유별난 문화적 자부심 덕분에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 셈인데요. 어쨌든 올 18회 세자르에서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된 영화는 총 12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랐던 인도차이나고요. 이 영화에서 열연한 까트리네 드느브는 여우주연상과 특별상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인도차이나 중에서 듣겠습니다. 라돕시옹, 입양입니다. 인도차이나 중에서 라돕스용이었습니다. 세자르에서 이번 언어 논쟁은 꽤나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영화 연인이 국적불명이라는 선고를 받고 우습게도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른 걸 지켜본 장작가 아노 감독과 또 제작을 맡았던 클로드 베리는 예술 아카데미를 탈퇴하면서까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1495의 콜럼버스의 제라르드 바르디유는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시상식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 영화협회는 후보가 될 수 있는 프랑스 영화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규정을 올해 새로 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프랑스어 더빙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제작자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진 그리고 프랑스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라면 최우수 작품상 부문만 빼놓고 다른 모든 부문에 후보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우주연상은 카트리느 드느부가 받았다는 것 좀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남우주연상은 만찬, 르수페에서 열연한 클로드 리쉬가 수상했고요. 또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는 영화 업적을 인정받아서 영예의 세자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자르는 특히 신인급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첫 영화로 작품상까지 거머쥔 고 시릴 꼴라르와 이 영화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한 로만 보랭제를 비롯해서 라 크리제 위기 상황으로 두 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던 꼴린느 세로 감독 또 라 상티넬 감시자로 데뷔 작품상 후보에 오른 아르노 데스플레센 감독 이들은 현재 프랑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감독들이죠. 이번 18회 세자르 영화제에서 감독상은 국내에서 금지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고 있는 Encore un hiver 이 영화의 클로드 소떼가 받았습니다. 세자르 영화제의 그 영향 때문이죠. 이 금지된 사랑은 연장 상영되고요. 또 인도차이나는 재개봉된다고 하죠. 자, 금지된 사랑에 삽입된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주 중에서 듣습니다. 2악장입니다.

아, 제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 노래가 나올 때쯤 제 옆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 아직까지 안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노래가 끝나기 바로 전에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강영일 씨. 네. 모험택시 타고 중앙선 넘어서 왔습니다. 넘으면 안 되지만 뭐 심야니까요. 네.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무슨 영화? 어게인스트인데요. 예, 어게인스트요? 네. 제가 아직 못 본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제목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일단 제목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뭐 쉽죠? Against the All Odds라고 되어 있어요. 예. ALLODDS. 예. Odds는 역경, 고난 이런 것인데 Against는 무시하고 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 Love is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Love is against the All Odds.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네. 사랑은 파도를 타고 이런 것도 있죠. 국경을 넘어서. 예. 이런 국경 없는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녀가 만나서 좀 목숨에 위태로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사랑을 한다는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것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되겠는데 굉장히 소설을 영화한 것이라서 그런지 복잡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고 우리 스크린 영화 시간에는 그 어게인스트 가운데 나오는 좋은 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영화 첫 장면인데요. LA의 아웃로우라고 하는 명문 축구 우리가 말하는 발로 하는 축구가 아닌 미식 축구겠죠. 네. 구단의 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던 테리 브로겐. 이 선수는 영화 속에서는 테리 브로겐이고요. 제프 브리지스라는 배우라고 하죠. 예, 예. 굉장히 멋있는데 예. 자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는 굉장히 그 이미지가 자주 안 나오니까 더 멋있는 것 최근에 같아요. 최근에 사랑행로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로버트 니로 참 좋아하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어떨 때는 좀 서운해요. 좀 천천히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테리 브로겐은 이유 없이 구단으로부터 해직 통고를 받습니다. 네. 단지 이 부상을 자주 당한다는 이유인데 부상이 났는데도 이 선수는 구단에서 쫓겨나죠. 물론 페이오프 돈을 받고 쫓겨나는 건 아시긴 합니다만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좌절감은 굉장한 것이거든요. 계속 뭘 하던 사람이 정지상태에 있을 때 그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일을 할 때보다 더 답답하다고 그래요. 계속 하는 것이 쉽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거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네. 힘들다고 그러죠. 네. 이 선수는 단지 운동이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단에서 해고된 것인데 네. 친구인 제이크가 그런 부탁을 하죠. 너 운동하게 해줄 테니까 네. 내 부탁을 들어달라. 네. 내 애인이 도망을 했다. 네. 내 도망간 애인을 찾아달라고 레이첼 워드, 제니를 찾아주면 예. 2만 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니발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속해있던 그 구단의 구단주의 딸이에요. 네. 미세스 와일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미세스 와일러를 찾아간 이유는 다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아니라 딸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미세스 와일러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죠. 자기 딸이 그다지 그 뒷배경이 깨끗지 않은 제이크 와이즈. 이름은 와이즈 현명합니다만 여기서 현명하게 안 나와요. 네. 제임스 우즈가 보냈죠. 아, 그래요? 제임스 우즈와의 관계를 탐탁치 않기 여긴 어머니는 지금 제니가 행방불명된 것도 알고 있지만 어머니는 몰라요. 어쨌든 제이크 와이즈와의 관계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테리 브로겐이 올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2만 불 받고 내 딸 찾으려고 제이크가 부탁한 거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4만 불 줄 테니까 찾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이야, 이 사람이 이제 6만 불 벌게 생겼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다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네.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 are here because you are being cut, I'm not involved. 먼저 구단주가 얘기를 하죠. 여기 구단에서 해고된 것 때문에 나한테 하소연하라고 왔다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테리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It's not why I came here.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Suppose you tell me why you are here? 그럼 여기 왜 왔지? I'm looking for your daughter. 따님을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your daughter. 즉, 사실은 딸과 사랑에 빠졌는데 딸이 어딨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미세스 와일러가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break는 쉬는 시간이니까 네. 나에게 쉬는 시간을 달라라고 돼 있지만은 상대방이 얼떠당토하는 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왜 이래 이거 give me a break 예. 네. 정은 씨가 보너스를 타 가지고 돈이 많거든요. 근데 생전 연락도 안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언니만 뭐 좀 사주라 뭐 그러는데 왜 이래 근데 Give me a break 그죠? 예. 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물론이죠. 다 먹어 그리고 각자 내자 Let's go Dutch 뭐 이런 것도 있겠죠. Give me a break 하면은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합니다. 이쪽은 다 알고 있죠. 아니 이거 왜 그래 단 발음이 Give me a break 아니고 Give me a break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Give me 그러니까 M이 앞으로 연음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옛날에 저희가 네. 그 데미모를 기미모라고 별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데미모가 그렇게 욕심장이래요. 그래서 give me 해가지고 기미모라고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겠네요. Give me a break.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 잘못 발음하실 때는 김미라고 발음할 수 있겠는데 네, 김미가 아니라 김입니다. 김이. 예. 이게 자음이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하죠. 네. 그래서 Give me a break가 아니고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이라고 해주세요. 마돈나가 아니고 뭐 다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햄머가 아니고 해머듯이. 예. 너 MC 한마 좋아하니? 이런 사람 없으니까 MC 해머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또 먹고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홍씨 한마 갖고 와! 그럼 문 닫아요. 하필은 제가 홍씨라고 그랬습니까? 에, 한마가 아니고 해머입니다. 네, 프로듀서가 홍동식 PD신데 얼핏 떠오르는 님이. 곽씨 한마 좀 갖고 와! 그럽니다. 한마가 아니고 해머입니다. 네, 해머.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엄마 발음하라면 못해요. 엄마, 엄마. 엠을 한 번만 발음하니까. 제이크 센츄. 제이크가 보냈잖아. 제이크 와이 센츄. 하면서 정색을 하니까 테리블 오기는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 순진하니까. 이 사람 운동 다시 하고 있다는 1년 하나 때문에 갔는데 다 발각이 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내 돈 더 줄 테니까 딸 찾으면 나한테 데려오라는 얘기 나는데 그 부분을 듣지 않고요. 미세스 와일라. 즉, 제니의 어머니가 웃기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웃기지 마. 그렇다고. Don't make me smile. 그러면 안 됩니다.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중단. 너 그 말하는 거 중단. 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죠. If you hear about your being cut, I don't involve myself with the day-to-day business of the team. That's not why I came here, Mrs. Wells. Oh? And suppose you tell me exactly what you want with me, Mr. Brooke. Well, I'm looking for your daughter. We were very close, and she disappeared all of a sudden. Give me a break. What do you mean? He sent you. Who? Jake. Wise. She was only with him despite me. I don't know what she did to get away from him. I'm looking for your daughter. We're very close. 친한 거죠? 네, close. She disappeared. 굉장히 친했는데요. 사라졌어요. 어느 날 사라진 거 있죠. 그러니까 Give me a break. Jake sent you. 왜 이래? Jake가 보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테리 브록에는 자기 음모라고 그럴까요? 의도가 드러나긴 네. 했지만은 어쨌든 이 여자를 찾아야 돼요. 네. 찾아서 친구인 제이크 와이즈에게 데려가든 미세스 와일러에게 친구의 의리를 저버리고 와일러에게 데려가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 멕시코 해안으로 이 여자가 도망갔군요. 그 멕시코 해안에 가서 여자를 네. 찾았는데 네. 데려가려고 설득을 하지만 못 데려가고 레이첼 워드 제니와 사랑에 빠집니다. 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이크가 화가 났어요. 친구가 자기 연인 제일 화가 난 게 그 왜 애인 뺏은 거 제 있을 수 없죠. 하기야 뭐 우리가 영네 영화 음악실에서는 또 우리가 저 베네네 동쪽에서는 또 형의 애인을 뺏으려다가 또 형이 두드러 맞죠. 그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은. 네. 근데 어쨌든 제이크가 친구인 프랭크 더 건장한 쿼터백 프랭크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제 테리 브록네 친구입니다. 찾아와라. 안 되면 뭐 죽여도 좋다. 뭐 총격전까지 벌어져요. 그게 두 사람이 예, 동굴에서 피신하다가 네. 친구인 프랭크를 만나서 결투를 벌이고 결국은 본의 아니게 제니가 자기 이제 연인이 된 사랑하는 연인이 된 테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절벽으로 네.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프랭크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 전에 이 영화 나중에 보시면은요 아주 그 동굴에서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두 사람의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멋진 입맞춤 장면. 네. 네. 그것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영화 속에서 입맞춤 장면 여러 개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특히 이 어게인스트에서 네. 이 동굴 속에서 입맞춤 장면은 예. 뭐 여러 가지 사랑의 또 표시가 있겠지만 정말 아주 인상적이니까 정은임 씨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에서 예. 그 기억나세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잉그리드 버그만 코가 높아가지고 네 거기 코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ere does my nose go? 코는 어디로 가요?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봉을 하는 장면도 있고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 오하라를 그냥 확 휘어잡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런데 여기가 왜 글로 흐르나요? 이쪽으로 그 동굴 장면이 나오니까 예. 그러네요. 자 프랭크와의 대화 중에서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Shut 네. the fuck up, shut up! 그러다가 자기 연인인 테리 브로겐이 궁지에 물리자 총을 쏩니다. 프랭크를 살해하죠. 죽었어요. 친구인 프랭크가 죽기를 바라진 않았는데 그때 제니가 하는 얘기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it.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예.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조동사를 배우면서 cannot help ing는 달다 외웠죠. 예,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cannot 바 동사 원형. cannot 동사 원형. ing.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다 맞으셨죠. 네. cannot help 뭐 ing, cannot 바 동사 원형인데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예.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언제 쓰는 것일까? 이럴 때 씁니다. 가령 지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집에 뭐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가 났다든가 어머니가 편찮으셨다든가. 그러면 그때 I couldn't help it이죠. 네. 이때 help은 escape거든요. 네, 어쩔 수 없었다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help가 escape, 네. avoid, 예. stop 이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엘비스 프레스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네. 노래가 있어요. 오니불 그 사람이 떨면서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죠.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번역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굉장히 사랑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죠. I can't stop loving you 그러면은 당신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cannot help ing, cannot stop ing 하면은 반드시 뭐하고 싶다는 거. 네. 가령 내가 무슨 영화를 꼭 보고 싶어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정말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I can't help. I can't help seeing out of Afric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커피 한잔 먹고 싶은데 그럴 때는 I can't help drinking a coffee. 근데 그 번역을 커피 한잔 먹는 걸 뭐 먹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표현 위주 학습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cannot help it 같은 표현들을 직역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현 위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상대방은 it couldn't be helped. 그럼 또 어쩔 수 없었겠구나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I couldn't help it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나 테리는 친구가 지금 아직 죽질 않았거든요. 네. 신음을 하니까 he's not dead.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자 제니가 let's get out of here. 어서 나가자고요. He's not dead. 안 죽었는데. He will be. 이럴 때 또 여자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총을 쏘고 죽지 않은 사람 놔두고 가니까요. 이 장면 들으시면서 I couldn't help it 하고 Let's get out of here. 이것을 빠져나가자. 이 두 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He's not dead. He will be, Terry. There's no one here that can help him. She's right. 그렇죠. 예, 들리네요. 중간에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it. 어쩔 수 없어. Let's get out of here. 이것을 빠져나가자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은 I couldn't help it 하고 give me a break. 네. 이 두 개만 익히셔도 좋을 텐데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되는데 어느 걸 하나 우리 청취자들께서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개요? 예. 두 개면 좀 혼동이 돼요.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그럼 청취자가 청취자께 선택하죠. 네? 청취자가 선택하시라고 맡기고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영 씨 다음 주 뵐게요. 다음 주 멋진 영화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저는 보지 못한 영화인데요. Against All Odds. 이 곡은 참 귀에 있네요. Phil Collins의 노래입니다. Take a look at me now. How can I just let you walk away? Just let you leave without a trace. When I stand here taking every breath with you.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when all I can do is watch you leave? 'Cause we shared the laughter and the pain and even shared until I looked into your eyes. I never dared to dream until I looked into your eyes. I never thought the joys of love could touch a gypsy like me. Once alone and so free, now my heart longs. I never felt the sun until I looked into your eyes. I thought the race was won and then I looked into your eyes. I never needed anyone to sing the songs that I sing. Now the words only ring if I sing them to you. My love, is there in your eyes? My soul is bare in your eyes. If I could gaze in your eyes evermore, it's the dream I live for. You can open the door. I led a life of crime and then I looked into your eyes. My heart became a prisoner when I looked into your eyes. I fell beneath your gaze and felt as though my lies had been seen. All my sins became clean. What a fool I have been. My love is there in your eyes. My soul is bare in your eyes. If I could gaze in your eyes evermore, it's the dream I live for. You can open the door to love. Andrei Konchalovsky가 감독하고 Nastassja Kinski가 주연한 Maria's Lovers 중에서 Maria's Eyes, Kiss Carrot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논현동의 작은 천사표, 박선옥 학생과 광주 북구 임동의 임선희 씨, 서울 화곡 칠동의 한정희 씨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 탑건 중에서 Berlin의 Take My Breath Away,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